아, 들리나? 들리나? 들려야 되는데? 여보세요? 아, 들리나? 들리나? 근데 이거 왜 내 목소리까지 들리지? 아니, 니 말은 안 들리는데. 이거. 홈페이지 끄면은 니 음악 안 들리는데? 아니, 홈페이지를 끄면은 이게 안 들린다니까? 니 연주하는 거 안 들리니까? 홈페이지 껐다. 아,